바라는 어린 새끼 새와 같아. 젓가락만 떼고 두 발을 내밀어 갓나래와 같아. 길을 잃고 가를 헤매는 주위를 없는 개와 같아. 도치 부르자 맥달 섬에 난 파져버린 배와 같아. 점점 무덤덤하게 손과 발을 조겨보는 턱. 주변을 둘러봐도 적으로 막혀버린 벽. 인간의 본성 대결에 숨어 가간 척하는 나를 봤어. 나 떠돌이 내 영혼이 천착간장 도를 찾아. 너네 둘이 내게 길을 들어줄 친구를 찾아. 나 봉우리 세상 가서 통하는 방법을 찾아. 오늘도 거리를 방황하며 터질 듯한 울음을 참아. 난 미친듯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때로는 소리치게 마냥 흐트러지고 싶은 해. 그러다 넌긴 품에 껴안겨 그대로 울고 싶은데도 언제나 날 끝까지 잘 모르는 어둠 속으로 가도 그 당시 닥쳐지고 기다쳐진 맘에 가체질했던 내 영혼을 속박하려는 상태에서 잘 기록고 싶었지. 난 어둠 속으로 몸을 감춘 몬테크리스토. 십자가를 등을 짚어진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맛은 에스프레소 삶의 속도 프레스토. 꽉 막힌 벽에 삶을 그리네 맨처 프레스코. 옷을 깨로 맬 꼬라 손깨로 신. 내 마음이 없어서 느끼지 못해. Outside up and style for me face up oh. Outside up and style for me face up oh. Outside up and style for me face up oh. Outside up and style for me face up oh. Yo 대피를 달구는 피아노 선율 비트 위로 요동치는 시인의 우주를 희비의 비유는 생각을 조율. 눈물의 양을 재는 환영의 지하올 붉은 눈시 파랗게 피멍이던 영혼의 투영 반영의 거울 못 하나 준 곳 없는 아름다운 서울 이곳에서 피고 자라 얼뜩인 나는 아 이제는 어디로 가나. 가면 안에 감춘 나를 드러내야 하나. 현실과 무대 위에 혼란 밑바닥을 끊임없이 긁어대는 마음속에 가라. 힘없는 반항 MC의 광황 신념의 공황 언제나 소통하고 싶은 나 내 길을 찾지 마. 허, 챙바퀴 도는 내가 껍데기 피사체.